있습니다. 레이버 사이렌.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노동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첫 번째로 다뤄볼 노동 지식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이를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느라 노동권 보장에 소홀할 수 있는 점을 노동조합이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조는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채용조건,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을 다루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쇳물에 노동자가 녹아내려도,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이 끼어 죽어도 안전장치 설치비보다 보상금으로 나가는 목숨값이 더 싼 시대에 각 사업장마다 노동권을 행사하게 되기까지 그 배경과 사연은 매우 복잡합니다. 노동조합, 사람답게 일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방패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에 노조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손해배상 가압류, 줄여서 손배 가압류는 불법 쟁의 행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용자 측의 주장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게 손배 소송이며 쟁의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은 손배 가압류 외에도 회사 차원의 징계, 형사 고발을 병행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종현 씨는 2009년 옥세 파업에 참여한 뒤 곧바로 구속돼 7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버텼고 가족 이름으로 빚이 2억 원 남았습니다. 쫓겨나면서 퇴직금 5,800만 원을 받았지만 절반은 손배 가압류에 묶였고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빠져나가면서 16년을 일하고 그가 손해진 퇴직금은 고작 37,650원이었습니다. 결혼 8년 만에 3천만 원 대출을 안고 장만한 아파트는 가압류돼 처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손배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다시 준비 중입니다. 기업의 불법이나 위법이 드러나도 심지어 법적으로 경영자가 처벌을 받아도 한 번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한 번 무너진 노동자의 일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헌법상 노동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헌법대로 노동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개선돼야 합니다. 오늘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동자를 절박하게 단결하게 하는 그 배경에는 부당노동, 불법 파견, 근로기준법 위반, 안전소홀 등 기업의 불법 또는 위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개선할 노동조합이 모든 기업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저는 민다인이었습니다. 만들지도 말 것이며 판을 도 말